2016년 아시아 청소년 레슬링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던 우리나라 선수들이 14일 열차로 귀국했습니다.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중국 대북에서 진행된 이번 선수권 대회에서 원명경 선수는 여자 레슬링 40kg급 경기에서, 김명수 선수는 남자 자유형 42kg급 경기에서 금메달들을 쟁취했습니다. 황은희 선수는 여자 레슬링 43kg급 경기에서 은메달을, 한현성 선수는 남자 자유형 46kg급 경기에서, 조순철 선수는 남자 고전형 42kg급 경기에서 각각 동메달을 받았습니다.